여러 배 벌어 개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듭 벌써 씹어줄게 stop 에이 끊어 개 World best man 핵심 섭외 else me 맷진 많지 않지 이 class 같이 만기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번지 블랙 던지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네가 못하겠어 우리 컨셉 절대 없어 허더 I do it,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혹 내가 아프다면 고소해 소이